Who are you? Are you talking to me? Who are you? You're talking to me? Oh, please, don't. 이 생각에 오지 말라고. 난 untouchable. Untouchable. 네가 아는 내가 아니야. 아니 나는 네가 알던 내가 맞아. 여전히 여전하고 여전해. 돈 빼고 말야 단지 날 대하는 네가 변했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날 변했다고 말하는 네 속내도 자격지심 맞아. 내가 원한 건 더 많은 좋아요. 개수가 아닌 내 눈앞에 위로 늘어지는 더 많은 손바닥의 개수란 걸. 팔짱 망킨 꼰대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몰라요. 나 요즘도 안 될 놈들의 복통을 유발하고. 4년 전에 내 목소리만 들으면 토가 나온다고 했었지 넌. 멀미나게 해서 미안해. 근데 이젠 온 길거리가 다 너의 변기통. 야야 어울리지도 않는 색안경 벗어. 가마에 돈을 200만원 써서. 수입은 아마 200배. 빨리 내 맥주잔 안에다 수주를 처음 처럼 섞어. Motherfucker. 예, 무시 중한디 그게 무시 중하냐고. 네 자고 없는 놈들 무시 중한지도 모름. 시롱 심각해 버릇. 장머리를 싹 다 밀어버려 브라임이 난 무등산 정상. 야호 쾌거를 잃어가. 네가 알던 내가 어떤 놈이건 다신 찾지 마라. 이제 그런 놈은 없어. 겁먹든 백조들 날개를 꺾고 깃털다 뽑아 벌거 벗겨버려 뭐. 까봐야 별 볼일 없지. 뻔하지 속아지 좁아터진 푸시스. 텅 빈 공간하는 짓거리 딱 봐도 촛도 없으니. 후자 후나 누가 잘랐느냐로 졸 달아봤자 다 그 나물에 그 밥. 끝나 풀수 준박.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들에 비한다면 난 풍우나. 등장만 해도 봐 후덜덜 생긴 것부터가 실력 봐. 이름값 똑똑하게 하지 그치만 많은 사랑을 받지. 희한하게도 심지어 가끔은 신박해도 성형우까지도. 촌대기 주제에 출세네. 고시원방 시절이 떠올라 헷갈려. 나도 내가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Who you? Are you talking to me? Who you? You're talking to me? Oh please, don't. 이 생각에 오지 말라고. 난 untouchable. Untouchable.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보이. 내 주변 상황이 바뀌었어. 그건 나만의 착각이 보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 차갑게 변하지 않은 보이. 찾을수록 겸손하게 기도해. 올라갈수록 바닥이 그리네. Hey hey hey hey hey hey. What's up with the hey hey hey hey. Motherfucker I don't play play play play. My chain go clang clang clang clang. 목걸이가 너무 무거워 목이 부르죠. 몸에 타투를 채우지 매 후루 원. 장사표를 받아보면 나 가끔씩 깜짝 놀라 소재가는 늘어가네. Come on yo yo yo yo yo yo yo yo. 나 정말 장한 여성. 나 그 애차 딜 노력. 그는 바로 양가서 확인해봐 나의 영향력. 나 조건망절. Let's go one on one. 절대 못 이겨. 나의 희상형 미랑 성타서 너의 wannabe 바로 박자 one more. 우리가 빠지면 버리가 아니지. 학교 복도에서 춤을 춰서 쫓겨났었지. 이제 무대 위에 춤을 추지. Yeah, I'm getting paid. I thank God and I pray. I thank God and I pray. Yeah. 무신 그대도 난 멍청해. Never. 헤이들한테 난 너다 whatever. 왜 내가 너보다 나은지 알고 싶음. 답은 좀 같은 나. I am just better. 골로프가 뜨기 전에 생각나니 합치고 쌈들 이상하게 뻗지. 고작 3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대형 기획사들이 일찍하지. I'm above ordinary MCs. Rap 먹이 사슬에 꼭대기. 요즘 개나 소나 다 랩한다니까 다시 소개하러 나왔지. Who me? Ex-idol, ghostwriter 내 전직. 그래 rookie title 차지한 나이를 한참 넘어도 맨정신. 나도 보도 새끼 나냐. 보지만 너네 볼 거야 볼 때를. 내 언어적인 부실 뿐이니까 외태가리 놈들 앞보고 배워 쌈바퀴를. 오늘도 마이크로폰과 입시름. 불 붙여 마 adrenaline 기름. 기석이랑 활성화된 네 팀 조합. Put some respect on my 이름. 이거 뺨 뺨 뺨 뺨. 때리는 뮤직 때리는 후. 네가 알던 말던 알파 아니야 굳이. 꿈을 자꾸 보자 꾸비단 말. 그 부정의 비린을 부기지마. I'm doing it right when I'm on the mic. 충치 두 개 발사. We be untouchable. We be indestructible. Hallelujah. 감히 누가 넘볼 거냐고. AOM Jesus. AOM Jesus. 이제 부스타 준비하기. 슈퍼스타들 다 뒤졌어. Who are you? Are you talking to me? Who are you? You're talking to me? Oh please,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untouchable.